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째 즈음에서 브라질 단체들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의 태양상과 사진 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브라질 주체서상연구센터, 김종일 용도자 회고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올린 글들에서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으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